조선소년단 창립 일원돌경 즉 중앙보고대회가 5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최룡의 동지, 양영섭 동지, 김소길 동지와 전국 각지의 소년단 조직들에서 추천된 소년단 대표들과 학생 소년 지도 일꾼들, 관계 부문 일꾼들, 근로단체, 청년동맹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 조직들과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축하문은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70년 역사는 숭고한 후대 사랑과 현명한 용도로 혁명적 소년조직 건설과 소년운동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어주신 위대한 대원손님들의 혁명 역사이며 소년단원들을 조선의 미래를 꾸미고 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청년동맹의 교대자들로 옥색에 키워온 혁명적 소년조직의 자랑스러운 투쟁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소년단은 창립 후 지난 70년간 혁명적 소년조직 건설과 소년운동의 본보기를 창조하면서 소년단원들을 조선을 꾸미고 나갈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소년단원들이 조국의 미래를 꾸미고 나갈 기둥감들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기쁨이고 자랑이며 300만 소년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청년강국의 창창한 앞날이 담보되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 강국으로 숭숭장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는 경축보고에서 모든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을 영원한 형님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대원수님들께서 조선소년운동사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아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김종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혁명가로 억세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